푸른 밤 종현입니다. 독립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머리로는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분해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단지 나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졌던 것뿐이고, 단지 상대방이 운이 좋았던 것뿐이고, 단지 나보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던 것뿐이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질투 어린 열등감일 가능성도 있죠.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대방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데 나 혼자 누가 날 앞질렀다는 생각에 속상해하고만 있다면 결국 나만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1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네, 1월 6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종현의 데자부였습니다. 네, 제 노래입니다. 아이쿠. 오늘 선공개 했고요. 오늘 선공개한 곡이고 자이언티 씨와 함께 한 곡입니다. 자,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예지님, 기쁜 마음으로 12시를 기다렸어요. 타블로 씨의 말처럼 1위 하셨습니다. 그래요, 타블로 씨가 앞서서 저에게 부담감을 이만큼 주고 가셨죠. 1위 꼭 하라고 그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단 오늘 푸른밤 열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이야기도 또 어떻게 보면 제 솔로,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할 때 항상 느꼈던 것들과 같았던 감정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음악을 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선보일 때 그 부담감과 떨림, 그리고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내 걸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해탈 상태가 됐네요. 머리가 하얘요. 5598님,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쫑디. 이제 긴장 좀 풀렸어요. 푸른밤 첫 곡일 줄 알고 볼륨 최대로 하고 있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데자부 틀어드렸고요. 그 제목에 좀 장난을 쳐놨어요. 이 데자뷰라는 그 본 걸 또 본 것 같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단어를 좀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 데자부라고 썼거든요. 데자는 프랑스어고 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칭할 때 부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프랑스어 데자는 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넌 나의 자기, 이런 조금은 느끼한 말장난을 좀 쳐놨습니다. 뭐 괜찮으셨던 분들은 한 번씩 더 찾아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곡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357님, 오늘 첫 곡 노래 너무 좋네요. 노래 제목하고 가수가 누구라고요?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저의 팬분이 너무 티나는 코스프레와 함께 홍보를. 네, 샤이니 종현이 솔로로 나왔어요. 종현의 데자부고요. 자이언티와 함께 한 노래고, 작곡도 자이언티와 종현이 했고요. 작사는 제가 했고, 또 이 편곡을 피터라는 그 편곡자, 작곡가 분이 해주셨는데 너무 멋있게 나와서 저도 참 앨범 중에서도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함께하는 날입니다. 고영배 씨 그리고 커피 소년과 함께합니다. 별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사는데 처세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끝장 토론 안건들 또 오늘 만나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함께 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그리고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늘은 멜버른에서 남서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봅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름답지만 파도가 예사롭지 않은 해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영화 폭풍 속으로의 촬영지로 사용된 곳 벨스 비치죠. 키아누 리브스와 패트릭 스웨이즈가 주연한 영화 폭풍 속으로 1991년 개봉해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기나긴 추적 끝에 키아누 리브스가 패트릭 스웨이즈를 잡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폭풍 속으로 그를 놓아주는 명장면. 이 장면이 그려지는 곳이 바로 이곳 벨스 비치였죠. 영화 외의 다른 것으로도 벨스 비치는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핑 대회죠. 립컬 서핑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고요. 비록 대회가 없어도 사시사철 서핑을 타고 있는 서핑 마니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서핑이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나오죠. 이렇게 바로 이곳 벨스 비치에서 머물렀던 영화 속의 음악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영화 폭풍 속으로의 사운드 트랙 수록곡입니다. So Long Cowboy.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영화 폭풍 속으로의 사운드 트랙에서 웨스트 월드의 So Long Cowboy였습니다. 서핑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제주도 부산 쪽에서도 서핑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 쪽에서는 여름에 서핑 가능하다고 제 친구가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뭐랄까 와 진짜 해외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서핑은 왠지 그런데 또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겨울이 와버렸네요. 궁금합니다. 김혜림님 푸른밤에 오늘도 쉬러 왔어요. 반겨주세요. 이제 끝인사는 내일도 쉬러 와요. 이걸로 정해진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인사가 정해졌어요. 어제 처음 해드렸죠. 내일도 쉬러 와요인데 그 푸른밤 시간대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는 시간대는 또 아니고 쉬면서 들으시는 분들 또 위로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푸른밤 들을 때만큼은 또 푹 쉬시라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일도 쉬러 오시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네요. 좀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거의 제가 11개월 만에 정한 거죠. 10개월 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좋을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 마음이 좀 많이 짧은 문장 안에 함축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님, 재하의 종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딸 둘과 저 셋이 모여서 여기저기 라디오 틀어놓고 푸른밤 듣고 있어요. 종현군이 너무 떨어 안쓰럽기까지 노래 좋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티나죠? 아,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직 긴장도 많이 하고요. 긴장한 모습을 숨기지도 못하고요. 근데 지금 공개가 됐죠? 제 선공개 곡이 데자부가 공개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네요.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또 데자부가 나갔고요. 내일 첫 곡으로는 뭐가 나갈까요? 백수연님, OK, next. 마지막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건가요? 라이브로 OK, next 한번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아니, 후렴 불러주세요. 시작 부분 불러주세요도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레이션을 해달라고요? 제가 다음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다 보니까 다음에 공개될 곡들을 한번 기대해달라는 의미로 오케이, next 했는데 어떻게 저의 의도가 파악이 되셨나요? 김지현님, 쫑디 저 아까 수학문제 풀다가 쉬운 문제도 못 푸는 제가 너무 미워서 울었어요. 독서실이라서 펑펑 울지도 못하고 훌쩍거리는 게 더 비참해서 서글프더라고요. 집에 와도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걱정해드리겠습니다. 펑펑 울지도 못하고 훌쩍훌쩍. 저도 오늘 좀 울었거든요. 근데 나쁜 일 때문에 우는 건 아니고 막 좀 벅차고 막 이런 감정이 들어서 이제 낮에 살짝 울었는데 촬영하다가 우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요. 뭐 본인 스스로가 밉고 너무 못나 보여서 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울면서 또 훌훌 털어내고 다시 한번 잘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마음에 뭔가 좀 더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펑펑 울어버리고 아까 시원하게 울지 못했잖아요. 지금이라도 펑펑 울고 거울 보고 눈 팅팅 부은 본인을 좀 응원하면서 스스로도 응원을 하면서 그래 지금은 못 풀었지만 해결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 와도 걱정해준 사람 없다고 했는데 뭐 집에 제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1061님 생일이었는데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서울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지내느라 그냥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어요. 미역국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지만 우울할 틈도 없었네요. 이럴 때 가족들이 생각 많이 나요 하셨습니다. 생일이셨군요.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울할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부하느라 또 정신도 없었고 그냥 푸른밤에서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꼭 전화 통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께 또 아버님께 뭐 감사하다고 저 열심히 건강히 잘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오늘 또 생일이었던 분들 모두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1798님 쫑디 지금 초록창 1위예요. 종현 이름이 1위네. 야호 감사합니다. 아이쿠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1위를 언제까지 우리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분들 자 푸른밤을 들으시면서 손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너무 하얗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월 2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상명 아트홀 1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1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5584님, 오늘 예비번호 186번 받았어요. 이건 뭐 불합격이죠. 2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뭔가 한 번의 클릭으로 결정나니 밉네요. 나머지 두 개는 합격하겠죠? 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는 분명 합격했을 겁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이 대학 발표 자체가 이게 순차적으로 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막 마음 졸이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좌절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408님, 쫑디 저 오늘 대학 실기시험 봤어요. 앞으로 한 달간 계속 봐야 하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치만 이미 한 발 내딛었으니까 열심히 걸어봐야겠죠? 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요. 한 발 내딛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차근차근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닥 잘 보면서 뭐 밟고 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천천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그럼 광고 듣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처절하고도 뜨거운 집념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네요. 이야, 지난주 투표 결과 세월을 정면으로 맞아서 같이 다니면 내가 아깝다는 얘기를 듣는 영배가 좋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이 무려 45%였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데자뷰. 사랑보다 무서운 건 동정이라는 걸 이번 투표 결과로 정말 동정이 제일 무서워. 네. 깨닫게 되네요. 오늘 네. 울 거야 난. 고영배 씨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지금이라도 많이 누리시고요. 너무 좋아. 승민이가 이런 거야? 네,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없다던 커피 소녀. 이번 주는 적극적으로 완패다 완패. 쉽네요. 자, 어머나.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의 스타트를 기분 좋게 끄는 소란의 고영배 씨. 아, 대본을 버리자마자 더 빵빵 터지는 커피 소년.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접! 아, 그만.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아, 그건 일단 감사하고 예. 그보다 일단 또 영배 씨한테도 축하를 드려야죠. 45%로 드렸다고. 에이, 뭘. 정말 동정이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정.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번 주에. 맞아요. 저번 주에 정말 열심히 네. 하고 마지막에 끝에 정말 본인의 매력 어필. 그쵸. 처절했거든요. 아,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 저 아니 혹시 아니 저는 문자할 뻔했잖아요. 아내분한테 아, 제가 번호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알아내서 지금 영배 씨가 조금 상처가 큰 것 같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안쓰러웠네. 아, 집에서 좀 많이 아니에요. 다독여 주시라. 정의는 살아 있다 나는. 정의. 청취자분들이 아, 권선징악. 아, 어, 그렇지. 그걸 느낀 거야. 내가 말한 지난주에 얘기했던 푸른밤 위기론. 너무 종현의 인기에 기댄다.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종현도 좋아하지만 푸른밤 자체를 사랑하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아. 어떤 잠자고 있던 청취율 그리고 투표를 제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최소연 씨가 시키는 건 모든 거 하신다고 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 진짜 무릎 꿇으라면 꿇을 수 있다.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이 그런 의미 없는 누구 좋으라고 무릎을 꿇어? 근데 나 너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네. 세월을 정면으로 맞아서 같이 다니면 내가 아깝다는 얘기를 듣는 영배. 하지만 안성기 느낌으로 멋있게 세월을 맞췄다고 옵션을 달았죠. 네네. 제가 45%. 그렇죠. 압도적이었어요. 같이 다니면 나를 오징어로 만드는 종현. 안 씻어서 머리는 떡지고 냄새가 나고 심지어 누렁니까지 있는데도 43%. 이건 좀 너무했다. 아~ 이게 너무했어. 하지만 아~ 커피 형님은 세월을 잘 피해가서 같이 다니면 남친이 아깝던 얘기를 듣는. 하지만 성격과 매너가 좀 많이 변한. 좀 변한 남자여서 역시 좀 제 이 좀 약간 밸런스가 여기서 안 맞긴 했는데 네. 12%. 근데 내가 10위까지 떨어질 게 아니야. 이건 너무 몰아주기다. 이거 보니까 사실 네네. 이게 너무 커피 형님의 그 안 좋았네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불쌍하게 잘했어 저번에.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영배 씨가 너무 좋았어. 그게 아니고 그 보기가 너무 내가 좋았어. 어설펐어. 아니야.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네.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뭐요? 종현의 표는 그대로 있어. 43이라네.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니요? 그대로 있는데 제 표의 한 40%가 영배한테 갔는데 지금. 우리들이 박빙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종현이 이겨요. 어허. 근데 종현의 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약간 몰표를 받으니까 약간 넘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되겠다. 네, 몰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네. 남원정 님이 우와 투표한 보람이 있네요. 빵배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네. 임나희 님 동정이라니요. 종디 영배 씨가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데요. 야, 제가 전에 들어, 그랬죠. 들어. 영배 씨는 매력의 끝이 있긴 하냐고요. 없어요. 절대 동정 아니라고요. 말씀드려라고 영배 씨 저기 팬클럽에서. 아니. 인나이 씨 자주 푸른밤으로 사연 보내주시거든요. 네, 느낌. 저는 저희 팬클럽한테 티나면 안 되니까 매일 사연 보내라고. 알고 봤더니 나이 잘했어. 나이 오늘 등업이다. 느낌표가 너무 많아. 느낌표가 너무 많아. 나이 오늘 좋아서 티 안 났어. 알겠어요. 198189번님 빵배 오빠랑 커피형 반응도 궁금해요. 티저 보셨는지 선공개곡 들어보셨는지 대본에 없는 내용이라 우리 커피형 뭐라고 하실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커피형이 혹시 설마 대본에 적어 오셨나요? 아니 일단 작가님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저기 위쪽을 보면 째려보는 네네네. 미스코리아 강렬했어요. 아 미스코리아 아니에요. 초록 리본을 이렇게 다시 어깨에다 네. 미스코리아 아니에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환경 보호해야죠 우리. 그러니까 그 싱어송라이터에서 그 매력이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아, 자작곡 완성도가 참 뛰어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곡 어쩜 이렇게 잘 써? 곡 선공개 곡은 자작곡이고요. 멋있어. 자이언티 씨와 또 함께 작업을 하면서 조합이 마무리를 좋았어요. 했고 저는 또 자이언티 참여했으니까 SNS 통해서 티저도 두 개가 단가 내가 본 맞아요, 두 개가 두 처음에 이제 막 옷 벗고 막 난리 난 거 그거 그게 두 번째 거고요. 그게 두 번째 거야. 나 그거 그러면 묶여 있는 게 첫 번째 거야? 에이. 아니 티저가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막. 옷을 막 훌렁훌렁 벗고. 영배 씨. 네. 다음 소란 티저. 나 진짜 하고 싶더라. 할 수만 있으면 수여사슬을 천장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만큼 몸을 키워야 돼. 막 뭐가 또 더 은근히 더 끌리는. 은근히 더 끌리는 이유로 막 나레이션 막 하고. 그냥 일단 한번, 몸을 키워야 된다니까 일단. 그러니까. 아무 영배 씨도 한번 매달리죠 한번. 제가 궁금한 거 한 개 있어요. 그 궁금한 거. 옷 이렇게 대충 입고 막 한 거는. 거기 방독면은 왜 쓰신 거예요? 아, 그게 공기가 안 좋은 데서 찍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메타포가 정확히 네. 길티 플레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길티 이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길티 네. 플레저, 그러니까 남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즐거움, 은밀한 즐거움이란 뜻인데 두 분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혹시 그거를 좀 방독면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 가사에도 사실 마스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걸 좀 표현한. 인터넷에 제 이름 쳐보는 그런 즐거움이요? 그런 것들. 퀴티 플레저죠. 남들한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정확한 비유 같아. 대중교통에서는 안 쳐봐요. 그렇구나. 예, 예. 저도 뭐 SNS에 제 이름을 본인 검색 꽤 예. 자주 쳐봅니다. 등수가 올라갈 정도로. 근래에는 커피 형으로도 쳐보신다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 라디오 시즌2 끝장토론 네. 함께하고요. 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노래는요? 데자부. 아, no. No? 첫 곡 또 들어! 아, 디즈니 좋다는 게 뭐예요? 그건 PD님과 상의해볼게요. 연장 쭉 틀고 막 그래야 돼. 일단 알켈리의 The World's 아직 권력 없네. Greatest. 알켈리 왜 들어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나왔는데. 듣고 올게요 알켈리. 아 정말. am a mountain. I am a tall tree. Oh, I am a swift wind sweeping the country. I am a river. 알켈리의 The World's Greatest 들었습니다. 나지혜님 신청곡이었어요. 정은형님이 아 알켈리가 너무 불쌍해요 하셨습니다. 알켈리요 미안합니다. 종현이 앨범이 나와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음악도 하셨으니까 아, 그럼. 용서해 아, 주실 거예요. 우리도 켈리 형이 신보 내면 틀지. 아, 근데 오늘은 종현이께 나왔잖아요. 아, 켈리 형. 네. 아, 친분 있으신가 봐요. 아니, 가끔, 가끔 통화도 해요? 네. 어제 뭐 저희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예, 예. DM. 네, DM 아, 보내. 네, 002년 생일이었는데 커피 오빠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이 와중에 불쑥 문제 보내요. 달달한 커피 오빠 노래 아무거나 듣고 싶은데 이렇게 불쑥은 안 되겠죠. 데자뷰 들어하나요? 인경 드림. 오늘은 안 돼요. 네, 오늘은 아, 왜 그래요? 네, 데자뷰 날이에요. 네. 아, 왜 그래요? 아유, 그럼 틀어줄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이거 봐. 선곡이 좀 돼 있어서. 머릿속에 온통 데자뷰 뿐이면서. 아, 그래도 커피 형님 한번 생일. 네, 일단 은경 씨 축하드리고요. 제 노래 아무거나 장악할 수 있을까? 오, 라이브다. 장악할 수 있을까? 아, 그럼 생일이라는데 장악할 수 있을까? 아무거나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네. 여자한테. 아니, 남자일 수도 있어. 남자일 수 오빠, 아, 오빠라 그랬구나. 그래, 아, 오빠라 그랬잖아요. 예. 어쨌든 뭐 라이브로 이렇게 네네, 얼마나 좋다. 좋은 선물 됐을까 싶네요. 선물 됐을까요? 물이 됐을까요? 네. 됐을까? 훈훈하게 듣고 있다가. 좋은 선물이었을 거예요. 네. 자, 이제 한번 만나볼까요? 사연들. 세상에 대한 모든 경계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네네. 상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지난해 우리 팀 실적이 최하위였습니다. 응? 응?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일만 합시다. 응?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하죠. 아, 근데 부장님 오늘 점심 안 먹나요? 아, 저 갈비만두. 아, 아닙니다, 부장님. 아님 저기 회의하고 저희 밥 먹죠. 에이, 점심 시간인데 지금 12시예요. 아유. 잘 먹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죠. 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희 뭐 가볍게. 아, 부장님 지난번에 한번 쏘신다는 거 내가 기억 다 하고 있지요. 자, 오늘 쏘시면 안 될까요? 뿅뿅. 오늘 어때요? 아, 오늘 그냥 가볍게 중국 요리 풀코스로 한번 먹어볼까요? 종현 씨 참 해맑구만. 해맑아. 아,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눈이 총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해맑구만. 자, 오늘 경계를 나눠볼 단어.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는 단어. 참 해맑다. 해맑다. 이 말이죠. 과연 여기서 해맑다는 어떤 뜻일지. 이 상황에서 만나봤을 때 해맑다. 상당히 눈치 없구만. 약간 눈치 없으면 깔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특히 윗사람의 기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은 하도 사랑만 받고 커서 오냐오냐 하고 자란 거죠. 그래서 온실 속에 어떤 화초처럼 자라서 마냥 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사실 주변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건 그 일하면서 저 데뷔한 후에 겪었던 건데 선배가 정말 선배님이었어요. 전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들었어요. 얘기를 들은 건데 선배님이 정말 맛있는 걸 사준다고 이제 다 같이 가자 막 이랬었는데 그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 분위기를 풀려고 선배님이 같이 회식을 가자라고 한 거였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후배가? 예를 들면 뭐 샤브샤브를 먹으러 간 거예요. 아, 후배가 아 그래도 좀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을 만도 한데 선배님 이랬대요. 이런 식으로 좀 장난을 친 거죠 자기는.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좀 안 그 좋았던 상황을 좀 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황이 좋았다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 이것도 정말 웃으면 위트가 넘치는구나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이제 이게 아주 해맑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밝은 사람인 거고 맑은.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 해맑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꼭 그렇게 눈치 없는 걸 빼고도 쓰긴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웃는 게 진짜 해맑아서 좋다. 그러니까 뭔가 청초한 느낌이 들 때 순수한 영혼일 것 같은. 어떠세요? 커피 형님은? 그렇죠. 근데 이 말 자체는 약간 비웃는 게 아닐까 해맑다 좀 부정적인 의미, 요즘, 부정적인 요즘에 의미. 흔히 쓰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거 깔고 쓰는 경향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참 해맑다. 참 해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참이 붙는 거예요. 참 해맑다. 참이 좀 길어야 돼요. 참 해맑다. 근데 아기들한테는 그냥 이뻐서 해맑다라고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해맑다라는 의미 자체가 너무 그냥 사전적이잖아요. 아기들한테 쓸 때는 야 너 진짜 어떻게 어쩜 저리 해맑을까 이렇게 쓰는데 다 큰 어른한테 듣는 순간은 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두 분은 어떠세요? 뭐 해맑은 사람 있나요? 아 주변에 아이 말고 저는 제 주변에는 저요. 어 해맑지 형배 씨 해맑아. 어 해맑 맑아. 나는 화가 알 것 같아요. 어, 영혼이 너무 맑고 일단 입 크기가 청초해. 해맑은 크기야. 어. 그냥 웃는 상이야. 그냥 사람이 웃는 상이야. 웃상이야 웃상. 이 입으로 인상 쓰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 자약이야. 깜짝 놀라. 웃고 있어야 돼. 그렇군요. 예, 예. 본인이 좀 해맑은 것 같다. 네 예, 저는 좀 제가 밝고 그래서 그리고 웃을 때 입이 하도 커서 그런지 해맑다는 소리 가끔 들어요. 진짜 해맑다 너. 아 진짜 네. 그 맑다는 느낌. 그 웃을 때 좀 그리고 너무 뭐랄까 밝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더 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잘 들어가고 막 그래요. 어, 그렇구나. 네. 자 커피 형님은요. 저는 뭐 주위에 동생들이 참 많은데 뭐 카드 미술이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해맑게 항상 밥 사달라는 동생들. 힘들죠. 아 그냥 커피 형님의 상황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보지 않고 그냥 형이니까 아 밥 사줘요 이렇게. 근데 또 제가 항상 내는 편이라 또 저는 뭐 표정 변화 없이 항상 사주거든요. 아 정말요. 속은 이렇게 문드러지고 그럴 때 많습니다. 커피 형 자주 만나야겠네. 커피 형한테 이렇게 우리 해맑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찌들었어. 난 형한테 해맑은 동생이고 싶다. 아, 저 너무 찌들었죠. 아, 자 가자 끝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야 먹으러 갑시다. 3155님 회식할 네. 때 제가 고기 굽고 있는데 후배가 열심히 먹기만 하더라고요. 아 고기가 정말 맛있네요. 라면서 와 그렇게 해맑은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있죠. 맞아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경우. 아 제가 지금 살짝 해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 형님이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오늘도 만두를 아, 맞아. 사주셨는데 제가 그걸 언급을 안 했어요. 아이고 죄송해라. 제가 해맑았죠 커피 형님. 너무 잘 맛있게 먹었어요 형님. 아, 근데 아니 사왔는데 네. 이거를 짭 이게 드려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분위기가 왜 사왔어? 라고 막 화내시는 거예요. 아, 그 너무 미안하니까 이게 3주 연속 사오시니까. 아, 근데 그 만두 가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게 너무 이쁘게 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시인이다, 지나칠 수 없어. 사서 같이 나눠 먹자. 그게 아니 시인이자 예술이 아니고 네. 상술에 너무 잘 당하는 아니. 거야. 찌든 거야? 상술 당한 거야? 당한 거야 매주. 매주? 매주 거기 밖으로 커피 소년 온다. 야 밖으로 연기 내보내. 야야야아이아이스 좀 해. 11시 50분이야 커피 지나간다. 드라이아이스 열어라. 드라이아이스 죽더만 아주 연기 나니까. 아 일단 너무 감사하다네. 아, 이렇게 또 커피 형님이 따뜻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 네. 해맑다 457님이 해맑다는 속뜻이 너 정말 뇌가 맑구나 아닌가요? 아, 뇌가 맑다. 해맑다. 너 머릿속이 참 맑구나. 뇌가. 그러게. 뇌가 주름이 없고 깨끗하구나. 다림질했니? 스팀 다림이라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쫙쫙 펴질 수 있어? 그러게. 김민경님. 아이고 곱게 컸구나. 허허허.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굉장한데 하는 뜻으로 쓰는 거죠. 라고 보내셨네요. 맞아요. 아, 진짜 우리 또래는 다 이런 느낌으로 좀 쓰는구나. 요즘 좀 많이 해맑다 막 이런 게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나님이 때묻지 않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그런 사람, 마냥 잘 웃고 맑은 사람이요. 이것도 해맑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때묻지 않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이것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좀 뭐랄까 눈치 없는 눈치 없지만 그거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눈치가 없으면서 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의 뭔가 의견 필력이 확고해지죠. 눈치가 없는데 눈치 없는데 주장 센 거야. 그런 게 해맑은 건 아니야. 그리고 웃고 있어. 자기는 아무 그러니까. 뭐 이런 걱정 없이 그게 부러움의 눈빛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잡하거든. 난 여러 수로 계산하는데 두 사람은 계산하지. 그게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질투? 그런 마음도 있을 거야.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얄밉고 싫은 거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유난히 아, 쟤 왜 이렇게 해맑고 쟤 왜 이렇게 눈치 없어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 경우가 그대요. 부러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라는 뭐 눈치 없이 치 속 다 챙기는 게 내심 부러운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맑은 사람 눈치 없는 사람 보기 싫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너 해맑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게 내 정신에도 좋고 좀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크게 태클 걸지. 그리고 않을까. 아까 귀여웠던 게 종현 씨가 나 지금 너무 해맑았죠라고 말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나 지금 너무 눈치 없었죠. 아, 죄송해요. 뭐 이러면 약간 분위기 무거워질 수 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해맑았죠. 괜찮은데 이거?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영배 씨 어디 가서 막 뭐 자기 거인양 막 쓰겠네? 안 돼요. 그렇게 해맑게 쓰려고 그냥 해맑게 쓰려고 하지 마요. 너 돈 내고 써야 되니? 좀 쓰자 나도. 나도 좀 귀여워 보이게. 알겠어요. 쓰십시오, 쓰십시오. 자 강혜인님이 네 해맑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인데 안 좋은 의미였던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본인은 해맑아서 몰랐던 거야. 남들이 눈치 주고 있었던 건 제가 좀 해맑죠? 혜인 씨한테는 천기 누설이 돼버렸네. 이럴 수가. 아 그렇네요. 정말 해맑은 사람들은 옆에서 여태 몰랐지. 해맑은 왜 되게 해맑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몰랐던 거야. 나는 해맑으니까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근데 또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또 이렇게. 단정 짓긴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해맑다는 건 웃는 표정이 예쁘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뜻이니까. 그럼 좀 긍정적으로 이걸 결정을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제가 오늘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형님 혹시 정리돼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어릴 때 순수한 사람은 웃는 표정이 보기 좋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하지만 우리 나이 때 이제 뭔가 다 알 걸 알고 하는 사이에서는 눈치가 없고 자기 주장이 세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웃고 있는 사람. 어머, 너무 길잖아. 잠깐 명료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대로. 못하고 같이. 진짜 안 들리고. 토시 하나 들리지 마. 노래 언제 들어? 노래 언제 들어요? 진짜 영배 씨 참 해맑다. 내가 해맑았죠 지금. 제가 해맑았죠. 아, 이런 영배 씨가 해맑은 사람. 해맑은 건 영배인 걸로. 아 네. 그렇네요. 자 이제 슬슬 노래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3부에서 커피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커피 타임.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아, 소란의 노래 나오네요. 혹시 자리 비었나요? 야, 이건 들어야지. 대자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소란 거 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살 빼지 마요. 혹시 자리 비었나요 말고요. 살 빼지 마요 듣기 이렇게 들으면. 막혀.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오실게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 더 라디오 시즌 2 진행하고 있죠. 자,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는 애매한 경계를 정해보는 커피 타임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야, 지금도 네. 속보입니다. 9129번님, 쫑디! 지금 초록창 1위 종현, 와우. 4위 종현 대자부예요. 축하해요. 와우.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의 응원과 음원 사이트도 1위! 음원 사이트도 1위구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와. 실시간 했군요. 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에이, 노래가 좋아서 그래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네요. 대자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할 말이요. 지금 무슨 말 해야 되지? 머리 살짝 하얘졌어요. 빨리 커피 타임으로 넘어가서 그래. 커피 형님이 이게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커피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우. 이번 주 노래는요. 토이의 정규 7집 앨범에 수록된 리셋입니다. 바로 노래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줘. 왜 웃어요? 기다려요. 에코가 너무 촌스러워. 이 노래를 다 만들 때까지, 마지막 코드가 다 끝날 때까지, 내 힘껏 기타 다운 스트로크,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내 목소리 몇 번씩 갈라져도 널 위해 노래할게. 조금만 더 날 기다려줘. 모든 날 다 날 비웃어도 괜찮아. 오늘은 내일 얘긴 그만하자. 네가 있어서 기억할 수 있어. 모두 다 제자리로. 네, 오늘도 짧고 굵게 가사 하나 경계 단어 본 거죠? 오늘의 경계 단어는 바로 비웃다입니다. 아! 날 비웃어도 괜찮아. 여기서 말하는 비웃다의 기준이 뭘까요? 뜻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웃다. 그러네요. 비웃다. 이게 어쨌건 비웃다. 웃는 거잖아요. 비웃다. 비웃다. 썩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비웃냐라고 할 때 진짜 얼굴이 웃고 있나? 비웃어? 웃죠. 웃어야 그쵸. 비웃냐? 그러죠. 아, 그렇죠. 이렇게 웃을 때. 네? 잠시만요. 일단 웃음이 한 글자로 나올 때. 이렇게 좀 그리고 옥타브가. 아, 이런 거? 네. 이런 거? 비웃는 느낌. 콧방귀라고 하죠. 콧방귀. 네. 어떻게 해도 넌 나한테 안 돼. 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너 나한테 안 돼. 비웃는다. 비웃는 거. 비웃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 비웃죠. 근데 약간 그게 상대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은 그냥 웃는 상이야. 근데 기분 나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영배 씨 그런 경우 많이 겪지 않았나요? 저는 네. 제가 맨날 막 장난으로 잘생겼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막 저 잘생겼어요. 저는 뭐 가수 외모보단 좀 배우 쪽에 가까워요. 맨날 막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배우 쪽. 네. 너 지금 비웃었지?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해마 갔어. 비웃었지? 아니 해마 갔어. 해마 갔어? 아 배우 쪽? 대문에서. 대문 거야. 배우 쪽, 배우 쪽.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본인 스스로 이렇게 피해망상, 피해망상. 아 그래서 쭉 비웃었지? 아니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근데 네. 막상 제가 막 그래 놓고도 이렇게 재미삼아 그래 놓고도 막상 무대 이렇게 올라가서 세팅하고 있는데 그 관객분들이 네. 영배 오빠 잘 생겼어 이러면. 비웃나? 웃으면서 할까? 야, 영배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위축되고 그럴 때도 있어,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잠깐 그러고 맞아 아니야 진짜 생겨서 저럴 거야 오늘 화장이 잘 돼가지고 이러면서 막 다시 마음을 다잡긴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얘기해 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때 비웃나? 뭐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죠. 나의 예상과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면 웃을 때. 그치 그치. 내가 오늘 입은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되게 예쁘다. 이렇게 웃으면 기분 나쁘지. 야 너 오늘 좀 신경 좀 썼네. 그렇지. 위아래 트레이닝복 차림인데. 아니면... 야 너 오늘 야 색깔 좀 맞췄다. 좋은데 편안한데 이러면서. 너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아. 그렇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얼굴 난 진짜 거울 못 볼 정도로 쾌한데. 야 오늘 보던 중에 피부 제일 좋다. 비웃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커피 형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제가 시골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읍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읍내를 하면 뭐 청담동이나 신사동 잘 안 나가는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멋있게 차려입죠. 룩을 맞춰서 나갈 가는데. 때 가끔 나갈 때 그렇죠. 가끔 나갈 때. 근데 이게 패션이 아닌 것 같은 거지 내가. 이게 양말을 괜히 신었나? 복사뼈를 좀 보였어야 됐나? 아니면 뭐 목도리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시선을 안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혼자. 나만 혼자. 남들은 비웃는 게 아닌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웃는 상인데 그냥 비웃는 것 같은 거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웃음이라 해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기분이 나쁘면 비웃는 것이다. 일리 있네요. 이게 일리가 있네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비웃는 것이다. 네. 삼사구룡님 눈만 웃거나 입만 웃거나 둘 중에 하나만 웃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이해 간다고 좋다. 혹은 푹 쿡 하고 있을 때. 근데 이거 이렇게 있는데 눈만 웃으면 그게 눈웃음 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 왜냐면 나는 눈웃음 치는 사람 이성한테 인기 많다 그래서 난 그걸 연습을 했거든요. 어, 그 한번 해봐 해봐. 이렇게 웃어. 어, 그냥 얼굴에 다 웃어. 이렇게 네. 이렇게 웃은 다음에 어. 입만 무표정으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어, 하회탈? 눈은 웃고 있잖아 그러면. 아, 주무시는 줄? 이렇게 눈웃음. 아, 일어나세요, 정글 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 아니군요. 김민지 씨는요 상대를 비꼬면서 웃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네가. 라는 느낌으로요. 어, 이건 정말 비웃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느낌이지. 되묻는 거죠. 네가?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떨 때 어떤 사람한테 비웃지? 그냥 내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론 저도 비웃을 때가 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막 그 사람을 놀리고 싶어서 비웃는다라기보다 나도 모르게 터지는 웃음.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상대방한테 푹, 어. 푹. 그게 상대방한테 비웃음처럼 느껴지는 아, 경우가 그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본인의 심취해 있을 때 좀 비웃음으로 보이는 웃음이 상대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혹은 나 오늘 옷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야 이거 진짜 나 이거 샀는데 너무 멋있지 않냐? 식으로 이런 뭔가 자랑? 다시 시작할 때. 오케이 저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DJ가 좀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DJ 아닌데요.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자랑을 했는데. 아, 커피 형님이 지금 DJ 예. 커피 타임. 아 커피 아 맞네. 커피 타임이에요. 아 맞다 맞다. 네 물으시고 계셨죠. 아, 깜빡했다. 정신 차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 그런 거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죠. 지후 씨인가요? 네 지훈님. 지훈님. 깔봄이 전제된 웃음? 깔봄이 전제된 웃음. 이거 말 되네요. 깔봄. 맞아요. 약간 상대방이 내 기준에 어떤 지금 이 상황이나 이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어떤 내공이 낮다라고 느낄 때 상대방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나랑 누구랑 같이 인터뷰를 해요. 네. 근데 얘는 나보다 뭘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막 아는 척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느낌? 나 이것도 뭐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기분 나쁘라고 비웃는 건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 쿡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비웃음 좀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어도 뭔가 그냥 내가 보기에는 내가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 혹은 우월감에서 오는 그렇죠. 그건 이 사람한테 특별히 싫은 감정이 없더라도 나올 수도 있는 비웃음도 있겠네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커피 타임이니까. 저는요. 네. 아까부터 정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커피 타임. 역시 커피 타임. 제가 정리를 내린 거예요. 뭐죠? 네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비웃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아까 얘기했거든. 또 고집 소년 또 나왔네. 아니 어떤 걸 봐도 내 거보다 좋은 게 없어. 어떤 걸 봐도 뭘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맞아. 그러면 이츠 커피 타임인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비웃는 것이다. 네. 내가 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예. 커피 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인 줄 로마 황제인 줄 알았어. 내가 곧 법인 줄. 야 아주 다음 주에 아주 네. 공양미 가져오라고 하겠다. 근데, 특산품 가져오라고 네. 하겠다. 근데 매번 경계를 나눠보지만 정말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경계를 나누면서 우리들끼리의 뭐랄까. 그럼요. 어떠한 선정도는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지원님이 맞아요. 코너 주인이 공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타임이지. 맞아요. 네. It's coffee time 이유가 있어요. It's coffee time. Yeah.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이어가 봐야겠죠? 노래는요. 데자부. 안 데자부. 그만. 왜 안 들어? 그만해요. 알았어. 토이의 노래를 크레이지.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직 그건 공개도 안 됐으니까. 멋있던데. 네. 12일 날 공개합니다. 자, 저런다. 그만하라 그러면. 자, 토이의 리셋 듣고 오겠습니다. 이적 피처링입니다. 네. 토이의 리셋. 이 곡은 이적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김동현님. 커피 형님 왜 이렇게 웃겨요? 커피 형님 노래도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커피 형님이 대본을 놓기 시작하면서. 아 놓으면서. 아, 하지만 It's Coffee Time. 오늘의 It's Coffee Time은 대본이 정말 출중했다라는 거. 아 정말 멋진 형님이에요. 아, 네. 정말 오늘도 거의 뭐 깜지였나요? 네, 뭐 오늘도 뭐 타협 없이 아, 커피 타임은 또 메모가 있구나. 아, 커피 타임은 본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역시 또 준비하는 그런 열심히 자세.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아, 네. 송정민님 고집소년 눈물 웃겨서 눈물나요. 아, 이게 고집소년하면 너무 뭔가 직설적이니까 바꿉시다. 그러면 어떻게? 뭐 커피 황제. 쇠뿔 소년. 쇠뿔 소년. 쇠뿔 소년. 권위 소년. 찰 소년. 찰 소이 FE. 아, 그래 그래. 그런 느낌으로. 빼 소년. 빼 소년. 예 예. 자, 푸른밤 조현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 함께하고 있죠. 네, 네 오늘 종현 1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석권. 1위 했어요. 1위 기념으로 한 번씩 더 들으세요, 여러분. 자, 이제 끝장 토론 이어 나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안건 고영배 씨 1위 하셨잖아요. 고영배 씨도 1위. 나도 1위 했네. 아, 1위 특집이네. 야, 1위 파티다, 특집이. 파티야. 1위 기념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에 관한 안건입니다. 네. 밥 한번 먹자는 가벼운 말도 지나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커피 소년. 약속은 잘 지키는데 만약 상대방이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 센스 있게 조율을 하는 영배. 지 컨디션에 따라 약속을 수시로 깨는 종현. 이래도 종현 이름이 재밌겠다. 야,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봐도 사실 영배 씨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안건이죠. 네. 이거 난 너무 불리하다. 아유 커피 형님 이거 한번. 한번 이거 체인지 찬스 한번 쓰시죠. 아 안건 바꾸는 거 둘이. 안건 바꾸는 거. 네. 아니 내가 싫은데. 너무. 아 이건 1위 해서 1위 하셨기 때문에. 안돼. 체인지가 들어오면. 1위도 나스라스래. 체인지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요? 또 룰이 금방 막 생겼네. 아, 얘 또 황제 종현이네. 여기도. 로마 황제. 자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저는 자기 이거... 실제 성격이랑 좀 맞춰갖고. 협이 형님 실제로 어떠세요? 저는. 아 실제로 1번과 비슷해요. 그럴 것 같아. 네네. 그렇구나. 네 그럴 것 같아서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난 진짜 2번 같거든. 알았어요. 네. 이런 알았어요. 말을 잘 안 내뱉어요. 그러니까 쉽게 밥 한번 먹자. 대충 한번 먹자 이런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확실하게 그러면 약속을 할 수 있을 때. 그치. 며칠 날 보자라고 얘기를. 그게 근데 사실 정말 정확하긴 하죠. 확실하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성격이시고. 종현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현 씨도 막 밥 한번 먹어요 막 이렇게 쉽게 말하지는 않던데. 전혀. 그죠? 절대 안 하고요. 저도 갈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약속 잘 안 잡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주 전, 2주 전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스케줄이라는 그쵸, 게 사실 그치. 너무 좀 외국도 많이 나가고 급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대부분 당일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루 전이라든지 꽂혔을 때 그냥 하루 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실히 좀 내가 할 수 있을 때 번개 느낌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빨리. 3번 맞네. 네 아니요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약속 깨진 않아요. 그냥 막 컨디션에 따라서 막 또 막 뭐라 전날 막 그냥 갑자기 그냥 전화해가지고 내일 갈게 뭐 이러고 내일 갈게 그래서 나와 막 이러고 완전 3번이 냈다. 아니 약속을 어떻게 그럼 내일 일본 가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막 이러면서 너무하네 진짜 이런 종현이네. 영배 씨는요? 저는 약간 융통성 파예요. 융통성 파. 2번 맞네. 저는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냥 인사치료 맛있는 거 저도 막 너무 쉽게 밥 먹자 막 이러고 까먹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그냥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하고서 까먹기도 잘 까먹기도 하고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종현 씨랑 이따가 이제 내일 아침에 뭐 내일 점심 때 보기로 한 거야. 네. 그럼 나 같으면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하죠. 한번 확인. 아니, 내일 너 음원도 나오고 막 이래서 들뜨고 막 혼자 신나가지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은데 잠도 못 잤대. 다음에 먹자 뭐 이런 정도 이런 생각 하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배려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그러면 두 분 밖에서 밥 먹거나 이런 거 만나는 시간 예를 들어 12시에 만나기로 했다. 솔직히 자기의 시간 관념 어떤 스타일이에요? 전 거의 딱 맞춰서 나가는. 저는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요. 근데 전 늦어요. 약속은 융통성 있게 하지만 늦어. 시간을 안 지켜. 귀엽게 와서 3시간 기다려. 3시간. 아니야. 약속했는데 콘서트 보러 왔는데 3시간 늦어. 3시간 늦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콘서트 3시간 늦어. 막. 안 그래. 관객과의 약속. 끝났잖아 그러면. 저 3분 4분? 3분 4분. 4분. 커피 형님은 근데 방송 때도 항상 제일 일찍 와.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 밖에서 항상 이렇게 저 불안해서 나는 방송하는 걸 모니터해 주세요. 불안해서 이 공기를 먼저 마시고 있어야 돼. 그렇군요. 되게 자주 떨어요 제가. 그럴 수 있어. 종윤 씨는 한 5분씩 일찍 가요? 그냥 밥 먹기로 한 약속에도 딱 맞춰서 거의 딱 맞춰서 계산은 딱 맞춰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 성격 자체가 조금 먼저 이렇게 계산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조금 일찍 떨어지는구나. 네,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좀 하는 편이고 혹시나 늦게 되면 무조건 전화를 먼저 해서 맞아. 네, 하는 편. 저는 2분 늦겠다 싶게 출발하는데 4분 정도 되죠. 2분 일단 늦는 걸 예상하고 그렇게 나가요. 상대방도 알고 있나요? 약간 늦는다는 건? 아예 모르지 그거. 아 모르는구나. 최혜진님. 이건 무조건 영배님이다 진짜. 그렇죠. 많이 많이 위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혜진 씨 그래도 투표를 해주세요. 네. 네. 오, 그 한 표. 오빠 불안하니까. 7633님 약속요? 그거 깨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약속을 수시로 깨는 종현. 야, 종현 여기서 나오죠. 종현 이즈 먼들. 먼들 종현. 먼들. 먼들. 종현 이즈 먼들. 와데버 종현. 정현정님 이번엔 커피 오빠가 1등 한번 가요. 1등 한번 가나요? 제가 어필을 해야 되나요? 근데 예. 이거 멋있잖아요. 남자다워요. 밥 한번 먹자 이런 그러니까. 가벼운 말. 그렇죠. 쉽사리 건네지도 않는 근데 거. 근데 이런 거야. 네 오빠 밥 한번 먹어요. 헤어지면서. 언제? 언제? 아, 지금 약속 잡고 가. 언제 먹을 건데? 앉아봐. 네, 다이어리 있니? 네, 지금 쓰게. 스케줄이 말해. 어떻게 돼? 다음 주에? 네. 나 다음 주 화요일날 괜찮다. 제가 안 되죠. 제가 목 잘 안 돼요. 아, 왜 안 돼? 근데 화요일날 너 수강 있지? 몇 시에 끝나? 그럼 나중에 이제 몇 시에 끝나? 저 밥 안 좋아해요. 학교 앞으로 이렇게. 아, 저 지금 금식 중이에요. 금식 중에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종교도 없는데 금식 기도 중인데요? 단식원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런 커피 소년. 아니 뭐 그렇게 또 몰아가네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 약 한 번 한 약속 칼같이 지키는데 답답할 수 있어. 뭐 서로 바쁜데 말이야. 근데 밥은 내가 싸. 계산은 또 본인이 하신다. 그리고 그 동네로 가서 작가님이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 동요했어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 보이죠? 네. 부산으로 가. 부산에서 돼지국밥 싸. 국밥. 네. 제주도야 제주도로 가. 똥돼지. 홋카이도야 홋카이도에 가서 초밥 싸. 초밥. 뭐? 홋카이도는 풀코스로. 자, 커피 형님 입 터진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 됐나 보다. 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커피 소진다. 기호 1번. 1번 맞죠? 네. 기호 1번입니다. 이번 주는 또 커피 형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어필. 기호 1번입니다. 계산. 이거 계산 심각하거든요. 이몸 불살라 푸른밤의 발전을 위해. 커피 형님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5830님이 아 영배님 뽑으랬는데 늦는다니요. 그래서 딱 싫어하네. 서아리님이 박력 넘치는데 커피 형님 1위 거거 하셨습니다. 거거 1위 한 번씩 다 해봅시다. 저는 오늘 실시간 1위 하고 저번 주에는 영배 형 1위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커피 형님 한번 1위 해보고. 네. 아 좋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나 여기서 1위 한 번도 안 해도 되니까 나도 실시간 1위 한번 해보고 싶어. 나중에 또 그 과일 음원 차트 1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초라한 앨범 나오면 또 밀어줄 거야? 푸른밤에서 거의 쭉 틀어요? 전폭적 지지. 쭉 틀어준다 약속하면 나 제작 들어가고. 그 약속 안 하면 제작 안 들어가나? 그건 또 그렇지? 그건 또 그렇지? 그건 그렇지? 어쨌건 근데 나오면 또 엄청나게 확실을 해드리죠. 네. 자 이제 슬슬 커피 형님 입담도 터졌겠다. 코너 끝내보죠. 그래. 방송 시간 늘려달라. 이런 마무리가 늘려달라. 터졌으니까 이제 슬슬 끝내야 돼. 아쉬울 때 끝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걸로. 김수정 씨도 커피 형님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에 불타오르시네요. 항상 안타깝습니다. 아쉽니다.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안건 청취자분들의 투표로 넘겨 보고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문자 투표 부탁드리고 홈페이지에 투표창 만들어 놓을 테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오늘 근데 계속 방송하는데 이상했던 게 꼭 마치 있었던 일 같았어요. 이걸 대자보. 왜 저러시는 거야? 너무한다. 그렇게까지 홍보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영배용 진짜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하지 마. 이런 걸 대자보라고 하나? 그러지 마. 그만해. 자 커피 형님. 그래, 네, 종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 대자뷰. 내일 하루 종일 1위 하길. 아이고. 내일 또 공개돼요? 내일은 안 되고요. 언제 돼요? 언제 되지? 다음이? 이제 12일 날. 12일. 앨범 전곡이 공개가 됩니다. 아, 그때 전곡이에요? 네. 와우. 크레이지 이것도? 네, 물론이죠.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보내 드리면서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는요. 커피 소년의 와우. 앤틱한 게 좋아. 와 어떤 곡인지 살짝 설명해 주고 가시죠. 앤틱한 게 좋아. 설명 좀 했어. 노래 부르지 말고. 앤틱한 게 좋아. 노래 하지 말고. 노래 듣겠습니다. 앤틱한 게 좋아. 듣고 들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알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후원금 환불에 관한 전화였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아프리카의 한 여자아이를 후원했었다.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리라 결심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는 아이의 부모가 후원받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올해 중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는 자기 언니, 오빠처럼 이젠 학교를 갈 수 없게 돼버렸다. 크리스마스 즈음이 생일이라 기뻐할 아이의 얼굴을 그리며 생일 선물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아이는 하루에 1, 2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지도 모른다. 영영 가난한 삶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들의 삶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겨웠나 보다. 방학이라 수영을 배우러 다니고 피아노 강습을 받으러 다니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아들 녀석 얼굴 위로 슬며시 떠오르는 그 아이의 얼굴. 마음 한구석이 짠해진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신아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퍼지의 Big Girls Don't Cry 였습니다. 송서영님, 저도 대학생이 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늘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얼마나 컸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연 보내신 분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하셨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생각보다 쉽거든요. 후원 참여 방법이 여러분 너무나도 쉽고 전화 한 통 그리고 또 어느 문자 하나로도 가능한 것들이 있고 이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매달 신경을 안 쓰셔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이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아프리카나 좀 소외받고 있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지역들 문명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뭐랄까 도움의 손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많은 사람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거부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체에서 너무 이런 것들을 노출 자체를 심하게 하다 보면 생각이 있던 사람들도 무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되면 그저 그냥 영상 매체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것 자체를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도와주고 계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은 마음 짠한 그런 사연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가족들 사연 좀 더 소개해볼까요? 3540님, 더 라디오 무슨 쫑디 홍보 특집인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나서. 아이쿠. 예. 예, 근데 오늘은 너무 저도 설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좀 설레는 모습 자체를 너무 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된 모습인 것 같아서 적당히 하겠습니다. 원서정님, 화요일 코너는 정말 제 일주일의 활력소예요. 완전 꿀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커피형님도 정말 안타깝게 또 가실 때쯤에 입담 터지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또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자, 오늘 임용고시 발표에 대학 합격 발표에 정말 많았나 봐요. 이것저것 발표가. 이지연님이, 저 중등 임용 수학 1차 합격했어요. 근데 이건 안 읽어주시겠죠? 최종 합격하고 또 글 올릴게요 하셨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최종 합격하고 또 소식 전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수진님, 쫑디 오늘 대학교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합격은 아니고 예비 순위를 받았네요. 벌써 대학에 붙어 편하게 놀러다니는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 괜히 우울해지고 열등감도 드는데 이번에도 합격이 아니라 너무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거고 예비 순위가 또 있고 이 대학교 말고도 또 대학교들을 발표가 안 난 대학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연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보상이 꼭 지금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대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걸로 지금 했던 고생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겠죠. 뭐 그런 자신의 모습에 빠지지 않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3816님, 쫑디 저 대학 붙었어요. 두 번 보는 수능이었는데 부담이 커서 발표 나는 어제까지 시험 다시 보는 악몽을 얼마나 꾼지 몰라요. 그래도 다 붙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악몽 꾼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쫑디 저 축하해줘요 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야, 이렇게 또 고생하고 마음 졸이신 만큼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뭐랄까 기쁘네요. 축하드립니다. 김지영님, 임용고시 떨어져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요. 그래도 지금은 쫑디 노래와 푸른밤으로 위로받고 있어요. 고마워요 쫑디 하셨습니다. 제가 또 위로를 드렸다니 너무 뭐랄까 제 말들이 위로가 된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제 존재 자체가 좀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오늘 이 임용고시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실 것 같은데 다들 너무 그냥 그 감정들과 떠나서 너무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주님,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요. 서류에 치여 죽는 걸 느꼈어요. A4 용지 보면 토할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힐링 받고 가요. 좋은 노래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 앞으로도 계속 힘들 때마다 찾아주시고요. 쉬러 오십시오. 전 여기 있겠습니다. 8007님,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으면 내 문자를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바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문자 보내는 자체가 즐거워요. 일기 쓰는 느낌이랄까 하셨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겠죠. 푸른밤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일기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쭉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앞으로도 푸른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아울시티의 If My Heart A House. 이 곡은 6497님 신청곡이고요. 소물오의 마의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the sky that I fell through and I remember the view whenever I'm holding you the sun hung from a string looking down on the world as it wound up 오늘 방백 사랑 그 백년에 대하여 김왕노 이별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는 백년이 참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쓰린 몸에 감각에 눈물에 스쳐가는 세월이 무심하다 생각했습니다. 백년 산다는 것은 백년의 고통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상처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다 벗어버리고 어둠 속에 드러누워 있는 것 그런 것이 축복이라 했습니다. 밑둥치 물에 빠뜨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엉거주춤 죽어 지내듯이 사는 주산지 왕버들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고부터 100년은 너무 짧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익히는데도 100년은 갈 거라고 하고 손 한번 잡는데도 100년이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주보고 웃는데도 100년이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100년 동안 사랑으로 부풀어오른 마음이 꽃 피우는데도 100년이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랑 속 100년은 참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사랑 속 1000년도 하루 햇살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날씨는 소환이라 그런지 참 매서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좀 가슴이 두근대는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추위를 크게 못 느꼈네요. 저의 이름을 단 앨범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요. 솔로곡 하나가 선공개돼서 푸른밤에 제일 먼저 공개도 되고 그래서인지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노래들은 제가 이미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을 통해서 다섯 곡 정도 발표를 해봤는데요. 역시 우리 푸른밤 가족들에게만 들려드리는 것이랑 또 불특정 대중을 향해서 발매하는 것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생각해보면요. 제가 푸른밤 가족들과 사랑에 빠진 지난 1년 정말 하룻밤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저를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고 옆에서 서 계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맞는 거죠? 오늘 끝곡 마이클 런스트락의 Eternal Love 아 블루 나이트 듣겠습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블루 나이트 듣겠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